월간 자영업자 10월호 무사히 발간하였습니다. 무사히 발간한 거 맞나요? 아직 발간 안 돼. 비 올 때까지 기호제를 지내는 마음. 네. 긴 네. 연휴를 보내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그렇겠죠. 전 아니에요. 아, 아. 잘 보냈구나. 잘 보내고 와서 갈비뼈 부러졌어요. 아이고. 피로골절. 피로골절 아니고 볼러대 박았어요. 제가 제 부주의여가지고 그게. 주의 여러분 언제나 자나 깨나 앞을 조심하시 앞을 주의하시고 자전거 탈 때 조심하시고 보행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차 탈 때도 물론이고 스마트폰 라이더들한테 자동차들이 좀 양아치들이 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것 때문에 말 많죠. 또 이른 차에 대해서 되게 심해가지고 네네네. 또 막 엄청 심하게 한다는데 그래도 다행히는 예전에 되게 심하게 하셔서 한 번 못 나오셨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아수라 특집 했을 때. 제가 없어서 좋으셨죠 두 분은. 아니에요. 특히 도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어째 벌써 10월이에요. 맞아요. 네. 4분기. 그리고 추워지고 있어요 지금. 아 원래 10월 말쯤 한파가 올 거라는데 저는 지난달에는 좀 대충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올 것 같아요. 그 종 패딩이 있으세요 다들? 저 그럼요. 아, 저 없나요? 나 하나 장만해야 되나. 사세요, 사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위터에 돌았잖아요. 그 친환경 패딩 목록. 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사야 돼, 사야 돼. 살까 지금. 네. 그 안전 충전재 같은 거 이제 동물 털 안 쓰고 네네. 이런 거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 좀 알아보려고. 근데 입어보지를 못해. 다 인터넷이어가지고. 아, 그게 좀 아쉽다. 아, 그러...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이제 매장을 가면 사오십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롱패딩은 핏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추우니까 입는 맞아. 거잖아요. 네, 다들 우산 다음에 만날 때는 덜덜덜 떨면서 만날 것 같은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10월이고 네. 저희는 또 10월의 기대작을 해봐야겠죠. 네, 10월의 기대작 해볼까요? 네. 선생님 되게 숙제같이 얘기하네요. 되게 하기 싫게 얘기하네요. 아니 저는 10월에 기대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되게 많아요. 저는 별로 없어요. 저는 엄청 많아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일단 네, 저에게 10월은 항상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때라 사실 부산에 기대작이 더 많은데 그거는 네네. 근데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좀 안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이미 다 수입이 되는 영화들을 좀 많이 상영을 해서 아. 특히 라스폰트리의 그 문제작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미 N9 필름에 수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요? 근데 그 영화가 등급이 나오나 한국에? 그러게요. 그게 좀 궁금해서 등급이 내려서 나오고 좀 잘려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가서 보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길래 또 이번엔 제목이 살인맛 재계집이죠. 네. 네, 근데 굉장히 비윤리적인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엄청 나온대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되게 의례인데 이렇게 많이 나갈 정도로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데 그게 어떤 야유의 의미라기보다는 고어씬 자체가 너무 세서 네. 중간에 뭐 혐오감을 하면서 나갔던 네네네. 사람이 해외 영화제에서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사실 저는 기대하는데 그래서 기대하는데 그게 한국에서 고스란히 개봉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러게요. 님포매니아도 사실은 그쵸. 잘려서 들어왔잖아요. 네.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참 의미가 있나 그럼 그 영화에 그게 네. 그러게요. 어쨌든.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녀와서 한 해밖에 상영 안 하더라고요. 아 시간이 안 맞으면 못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일단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네. 한 해밖에 없는 이유는 또 개봉하려고 등급 불가 처리 나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하긴 해요. 저도 궁금했는데 사실 부산 넷플릭스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잖아요. 네. 많이 상영하잖아요. 이번에 알폰소 쿠아론 네. 황금사자상을 받은 맞아. 로마와 아 너무 이번 부산 약간 좀 이상해요. 네. 이상해 아무튼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렇고 저는 네. 9월 말에 원래 개봉 예정이었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가 10월 28일날 개봉 확정이 네. 됐는데 아 네네. 그래 확정됐구나. 네, 그 소니에서 수입했는데 원래는 9월 말에 사람들 되게 기대 많이 하더라고. 네네. 저도 네네. 많이 기대하는데 이거 CGV 단독 개봉으로 잡혀서 매방에서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로시밖에 안 가는 저는 정말 저는 멜박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거 보러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 근데 이게 네, 국내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약간 네. 약 좀 일본에서는 되게 신데렐라 스토리로 포장해서 그 광고를 했었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진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양자경이 나오잖아요. 네. 양자경이 그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의 우두머리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아시안계 여성이 네. 그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들의 세계에 가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신데렐라라기보다는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다고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남자친구 알고 보니까 미친 부자 집안의 아들. 슈퍼 아들. 네, 그래서 싱가포르로 가요. 싱가포르로 가는데 미국에서 만나서 싱가포르로 가는데 결혼식 때문에 본인 결혼식은 아니고 친척인지 친구인지 결혼식 때문에 가는데 소개시켜주는 뭐 네. 그런. 여기 보면 그 아쿠아피나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션스에이스 나왔던. 네네네네 그 동양 배우. 근데 뭐 주 그러니까 조연 단역으로도 되게 많은 이제 그렇죠. 동양인 배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아시안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 박스오피스 1위를 한 게 조이러 클럽 이후로 10여 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래서 되게 많이 요즘 헐리우드계 이제 아시아 얘기 계속 나오면서 그런 의미도 하고 요것 때문에 이제 뭐 서치랑 서로 뭐 표 사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고 궁금했어요. 근데 뭐 일본이나 뭐 독일 이런 데서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의 크레이지 아시안스를 아시안스를 빼고 크레이지 리치라고 했었나? 일본이 그랬다고 네, 들었어요. 일본에서 뭐 아 다른 나라도 그래요? 유럽에서 좀 그랬었어요. 예. 네, 그래서 너네는 아시아한테 왜 아시아를 빼? 약간 이런 참 그렇더라고요. 어른의 사정인가. 그래서 아무튼 이게 10월 달에 개봉을 한다니 근데 좀 네.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 네, 뭐. 빅식처럼. 그러니 그거 한 3개월 밀린 것 같은데. 3개월 만에 개봉했어요. 네. 결국 못 봤었는데. 저도 못 봤어요. 개봉관이 네. 안 보여. 근데 너무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신 맞아요. 분들은.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나츠메 요인장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극장판 개봉을 10월에 해서 네네네. 네, 세상과 이거, 연을 맺다라는 제목으로. 제목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만화잖아요. 네. 그 일본에 가거나 아니면 일본 고향이 굿즈 그 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가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달고 네네. 술 마시고 막 드러누워 있고 이런 가차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나츠메 요인장 검색하면 아 이 고양이 나 알아 약간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진짜 유명해요. 한국에 팬도 많고 제 지인이 이걸 엄청 좋아해요. 나츠메 요인장을 엄청 좋아했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한 해 보고 탈락했는데 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극장판 개봉한다니까 약간 옛날에 하이큐 개봉하는 것처럼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건 또 메가박스 단독인가? 그럴 수도 있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존존 애안하는 거 아시나요? 그렇더라고요. 네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영화 다 내려가고 왜 오는 걸까? 그냥 얼굴 보여주고 BTV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BTV 런칭하면서 사인회 이제 이렇게 추첨하고 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콜럼버스랑 그 서치를 같이 상영하는 대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존조가 내한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존조 좋은 배우죠. 부디 한국 진출하지 마시고 할리우드에서 그러니까. 좋은 영화 그럼요. 많이 한국 영화 나오지 마세요. 내한만 많이 해주시고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나오지 말고 나오지 그냥 내한만 계속 하시고 스티븐 연처럼 되면 안 돼. 그냥 서치 같은 거 계속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스타트랙이나 스타트랙. 네. 미국에서 행쇼 그러니까 네, 크레이지. 저는 이 정도? 네. 저는 제가 제 예정작에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가 없어서 저는 몰랐네요. 저도 못 봤어요. 그 네이버 영화 기준으로 저는 찾는데 안 보여가지고 개봉일도 안 나와있고 수입사도 안 나와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포스터 나온 거 봤는데 아예 약간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헐리 뭐 어쩌고저쩌고한 뭐 미친 로맨스 하는데 그 미를 그 미국 미자 써 미국 미자 써가지고 미국을 쳤다 그래서 전미 박스 오피스 1위 뭐 이런 식의 포스터를 뽑았더라고요. 전미 박스 오피스 1위 근데 요즘 뭐 있나?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잖아 진짜. 약간 서울극장 개봉작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진짜 피카디리 개봉작 그러니까. 상영작 서울 관객 100만 약간 절찬 상영 중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직도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단성사 뭐. 매진 단성사 뭐 주말 8시 영화 차 매진이겠지. 저도 좀 의아한데 아직도 붙더라고요. 3주라 그런가? 3주 연속일 이런 거 붙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그냥 하면 사실 배우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배우들도 모르죠. 아니고 그쵸, 그쵸. 네, 양자경 말고 또 네 사실 동양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한국에서 굳이 다른 아시안 영화들이 막 엄청 흥행하고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그쵸. 뭐 단갈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어필을 해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엄청 핫하대 그러면 이제 서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고. 그렇죠.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흥행이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서치가. 서치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 봐. 소치는 진짜 블록버스터급 아니었어요? 맞아요. 소치 재밌어요. 어, 아주 훌륭한 영화죠. 어쨌든 아시아스 네.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요? 분식? 네. 저는 그 너는 여기에 없었다. 저도 이거 뽑았어요. 네. 그 케빈에 대하여를 네. 연출했던 린 램지 감독의 네, 신작인데 네. 저도 이거 봤는데 네. 네. 이게 사실 예고편만 보면은 이렇게 큰 기대를 가져야 되나 약간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설 원작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흔하게 접했던 그냥 그 남자 청부업자 삶을 거의 포기한 청부업자가 의뢰를 받아서 한 소녀를 구출하면서 네네. 뭔가 이게 되게 뭐 덴젤 워싱턴의 그 뭐였지? 맨 온 파이어. 맨 온 파이어나 이런 류의 영화에서 되게 많이 접한 서사인데 그쵸. 거기다가 되게 수위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포스터도 그렇고 좀. 린 램지 영화니까 또. 네, 약간 그 이 호아킨 피닉스. 그쵸. 호아킨 네. 피닉스가 뭐 손도끼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그 너무 복도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복도를 막 피를 네. 뚝뚝 묻히면서 네. 그래서 아 되게 수위 높아 보인다. 근데 이런 영화를 요즘 굳이 또 나와야 되나 싶은데 감독이 린 램지야. 케빈에 대하여를 찍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영화가 제작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이어가지고 네. 개봉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예 때가 날아가가지고 좀 미뤄졌죠. 그래가지고 아, 안 하나 했는데 갑자기 개봉이 뚝 떴고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게 이게 15세 갔던 거예요 한국에.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지?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막 IMDb랑 비교했어요. 그 상영 시간 달린가. 왜냐면 저도 되게 폭력적인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15세길래 무슨 짓을 한 거지 해서 봤는데 다행히 뭐 89분으로 분 단위의 차이는 없는데 요즘 초단위로 자르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죠 뭐 컷만 드러내거나 손상 장면으로 프레임 단위로 날리고 이러니까 아, 너무 싫다. 약간 걱정이긴 한데 뭐 요즘 영등이 하는 꼴 보면은 뭐 15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네. 이런 생각도 그 들고 기준이 없잖아요. 네, 사실 그냥 쥐들멋대로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어쨌든 저도 좀 궁금해요. 기대하는 영화예요 사실은. 일단 어바웃 케빈이라는 영화를 만든 네네. 사람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한국에도 네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 영화 다 끝나셨나요? 네. 저는 이거 한 편입니다. 원래 베놈도 넣을까 했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네 엊그제 12세 평 뜨는 거 보니까 베놈 개봉하지 않았나요? 개봉했어요. 네. 아마 했어요? 네. 오늘인가 어젠가 보러 간 사람도 있었어. 트위터나 이런 데 평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소니는 마블을 놓아줘야 한다니 뭐 그냥 이런. 고스트라이더급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보신 분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토마디가 귀엽습니다. 아 맞아 그 얘기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 그리고 그냥 그 얘기가 다예요. 네 좀 아 그 재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해외에서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데 어떤 평자가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트윗이 한번 돌았었어요. 아 그래요? 엠바고 네네. 풀리기 전에 그게 캐드먼급이다. 캐드먼급이다라고 떴다가 바로 삭제가 되고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인용 RT를 하면서. 캐드먼까지는 아니고 고스트라이더급이다. 뭐 이렇게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온. 전 뭐 궁금하지 50보, 않아요. 100보. 이게 원래 R등급이로 사실 진행이 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PG-13, 그러니까 미국 한국으로 치면 이제 15세, 12세 네. 이렇게 바뀐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세라니. 저는 그때 모든 기대를 내려놨어요. 저렇게 이빨이 저렇게 끔찍한 애를 데리고 12세를 하면은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스폰? 그쵸. 네, 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놈을 뺐어요. 네. 저는 10월에 기대가 좀 많으니까 좀 짧게 후다닥 할게요. 네. 깊은 밤 갑자기가 재개봉해요. 그 김영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영희 배우.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두 분이 얘기하시네. 요거 저 궁금해가지고 네. 소위 한국 공포 영화의 클래식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전 예전에 월하의 공동묘지는 되게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깊은 밤 갑자기는 최근에 봐도 되게 세련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생뚱맞게 10월에 개봉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은데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들어요. 보통 이런 게 CGV 대학로에서 뭐 오전 10시 이렇게 상영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너는 거기에 없었다는 저도 이제 같이 네. 뽑았고요. 그리고 미스백이라고 한지민이 나오는 영화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사 그 내용 자체는 되게 뻔한 영화인데 이제 이게 그 여성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어릴 때 아동학대를 받고 이렇게 자란 여성이 어떤 같은 여성 여자 아이와 뭐 교감을 나누고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구출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정서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예고편도 괜찮게 뽑은 것 같고 뭐 시사의 후기 같은 걸 들었을 때 뭐 완전 띵작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영화들을 이제 한지민과 그 여자 아이 이렇게 여성들로만 했을 때 또 주는 감 정서가 또 다르니까 저는 차이나타운을 되게 실망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평들을 들어봤을 때 그리고 정서 자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보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한지민의 최고 작품이 나온 것 같다고 그 얘기 많이 그런 들었어요. 얘기도 나오고. 네. 얼굴이 되게 좋잖아요. 포스터 보면은. 그 눈빛이 좀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라는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해요. 이게 되게 오랫동안 계속 언급이 되던 200분짜리 다큐인데 뉴욕 라이브러리에 대한 다큐래요. 그래서 이게 감독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00분이면 3시간 거의 3시간이 넘네요. 개봉 한 해 만에 엄청 얘기를 하다가 한데 어쨌든 뉴욕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24시간을 다룬 다큐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이요? 네 도서관 엄청 좋대요. 이 개봉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외국에 공개됐을 때 해외 공개됐을 때 모든 뭐 평자들 뭐 제가 좋아하는 김혜리 기자라거나 여러 뭐 시네필들이 이 영화를 계속 얘기했어요. 볼러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해요. 되게 하도 좋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고 또 빨리 지나가자면은 스타이즈 본. 네. 네. 스타이즈 본. 스타 탄생으로 많이 리메이크가 된 영화가 이번에 2018년 버전의 그 누구죠? 브래들리 쿠퍼의 감독 데뷔작으로 개봉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외 영화제에서 공개가 됐을 때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뮤지컬 영화 뮤지컬이에요? 네 뮤지컬 그러니까 음악 약간 네네. 그 뭐랄까요 라라랜드와 뭐 어떤 그 중간의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송스루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 예전 버전을 제가 안 봐서 그게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주연의 되게 유명한 영화였잖아요. 맞아요. 스타 탄생이 네네 이게 이제 스타이즈 본이라는 영화로 이제 한국에 개봉을 하는데 브래들리 쿠퍼 감독 데뷔작으로 저는 좀 유명해서 들었는데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레이디 가가의 연기가 그렇게 좋대요. 음악도 너무 좋고 아 여주인공이 레이디 가가 네 주인공이 이제 레이디 가가인데 워낙 잘하는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분 무대도 사실 되게 연기처럼 네, 퍼포먼스를 잘하시는 네. 분인데 영화 데뷔했을 때도 엄청 좋아서 기대를 하고 있고 참여한 싱어송라이터들이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되게 좋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음악만으로도 쩐다. 그러니까 예전에 러덜리스라는 영화가 되게 한창 그 화제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 조금 소비가 되면 좋겠다. 그런 궁금함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영화 개봉을 해요. 한국의 그 개봉 제목은 양의 나무인데 금구목월. 저 이거 지금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요시다 다이아치. 제가 작년쯤에 금구목월 봤다고 얘기했었죠. 부산에서. 네, 그래서 네네. 양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하는 게 저는 이게 양의 나무라는 게 개봉 예정작에 있길래 네네. 뭐야 제목을 왜 이렇게 졌어라고 했는데 그게 금구목월인 줄 맞아요.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뭐지 하고 클릭해봤더니 금구목월이어서 개봉을 하는군요. 네.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같이 얘기해요. 네, 키리시마 너무 좋고요. 키리시마와 종이달의 네. 네, 감독인 이제 요시다 다이아치의 신작인데 이건 좀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 여러분, 아 네. 제가 이걸 봤어요. 아, 약간 맞아요. 이런. 근데 이게 약간 뭐지?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도 한 반 정도 있는 거죠. 미묘하던데 네. 반응이. 근데 이게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되게 길대요. 근데 원작을 보고 영화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영화를 보고 원작을 찾아보면 아니 영화를 왜 이렇게 라는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짓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원작이 여기, 뭐지? 원작이 뭐 만화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긴데 근데 여기 이게 약간 그건 있어요. 배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연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하셔서 연기를 특히나 여기 그 배우 이름 뭐죠? 유명한 배우? 그 산책하는 심리학자도 나온 배우잖아요. 아 그 배우 기다려봐요. 이게 원작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만화 제목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양해. 아 그래요? 마츠다류에이 아닌가? 아 마츠다류에이 마츠다류에이 나오고 맞아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좀 어디선가 약간 본 사람들인데 마츠다류에이가 되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눈 개슴츠레하게 떠가지고 네. 표정 없는 것 같은 연기 엄청 네. 잘하는 배우잖아요. 약간 의심스럽게 나오는데 아무튼 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저 요거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기대하고 있는데 집의 시간들, 집의 시간들이라는 다큐가 있는데요. 집 하우스 그 다큐가 있는데 요게 그 라야라는 분이 이제 과거에 안녕 둔촌 주공 아파트라는 아, 이제 그 텀블벅에서 책 내시고 이제 사진지 냈던 이제 그분이께 다큐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이게 그게 그 책 하면서 다 클립 인터뷰 클립 같은 걸 좀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둔촌 주공 아파트라고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되게 오래된 아파트가 철거가 되면서 이제 거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부분들의 인터뷰를 하고 다닌 클립을 저도 봤는데 그게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둔촌 주공 아파트라는 곳이 재건축 논의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대요. 계속 이제 그 길게 살았던 사람이나 뭐 짧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보냈던 시간, 이제 아파트 단지, 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다룬 분인데 이분이 저는 그분인지 몰랐는데 그 이랑이라는 뮤지션이 있거든요. 네. 그분의 신의놀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곡 중에서 그 뮤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연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게 결국엔 재건축으로 실제로 결정이 나면서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러닝 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러닝 타임이 73분. 짧네요. 네, 짧네요. 네, 73분. 저는 지금 소재만 듣고 순간 우리나라도 철서구 같은 영화. 철서구라니. 철서구 이제 왕빈 감독의 네. 몇 분이죠 그게? 400분 되나요? 7시간. 7시간 조금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아 왕빈 영화 재밌는데.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좀 궁금함이 많거든요. 제가 느끼는 공간이 다른 사람들하고 느끼는 게 좀 달라가지고 요 이제 저는 계속 이사를 좀 다닌 사람이어서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항상 되게 신기해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거를 되게 전 이분 영상이나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다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어요. 되게 이거는 꽤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티커 이제 집의 시간들을 쳐보시면은 스티커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네, 이제 그러게요. 아파트의 이제 노을이 진 사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가 너무 잘 보여서 주공 아파트를 살면서. 우리 나이 때 서울에 살면서 주공 그 마크 달린 아파트를 보지 않고 그쵸. 지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둔촌 주공 아파트는 그 독립출판에서 책을 되게 많이 냈었어요. 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네네네. 고향에 관련도 있고. 네, 고향에 관련도 있고. 그래서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대하던 요까지만 하고요. 9월 달에 뭐 본 영화 나눌 만한 게 있을까요? 본 영화 나눌 만한 거 없고 후쿠오카 국제영화제를 갔다 왔어요 저는. 네. 네, 어떠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한국 영화를 한 번도 이번 상영을 안 해서 그 필리핀 특별전이었는데 뭐 양의 나무 보셨어요? 같은 반응인데 지금? 아니 뭐 그래서 중국 영화들이 흥미로운 게 좀 많이 있었고 네. 특별히 좋았던 거 하나만 또 특별히 좋았던 거 필리핀의 그 시린세노라고 네 너버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상 많이 탔었는데 네네. 예전에 한국에서 존 토레스 감독이라고 좀 필리핀 감독 중에 좀 자주 초청받는 그분의 와이프인데 같이 네네. 영화를 네. 약간 실험적으로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 영화 있으면 봤을 텐데 좀 궁금하고 요즘에 약간 중국 영화, 태국 영화, 독립 영화들의 약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두 편 봤는데 중국 영화도 되게 재밌고 네네. 한국에서 개봉할 리가 없는 영화들을 상영했긴 했지만 영화제에서 아마 뭐 좀 거기는 어때요 영화제 분위기가? 이제 한국 영화제를 좀 다니셨잖아요. 네, 너무 좀 작고 일단 국제 영화제라고 해도 그 네. 모토가 포커스 온 아시아여서 애초에 테마가 네, 테마가 그래서 아시아 영화만 트시는 것 같고 근데 네네. 매번 부산 직전에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시아 감독들 중에서는 경쟁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센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상금이 걸린 경쟁이 아니라 그냥 약간 명예 정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산 직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손해를 보는 게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핫하고 그런 건 다 또 네. 부산으로 가니까 네. 매년 9월에 있긴 한데 9월 달에 후쿠오카가 되게 좋아서 혹시 가실 분 9월 달에 들리실 분 있으시면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궁금해요. 그런 해외 그러니까. 영화제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지. 그러니까. 근데 딱 영화관 들어가면 딱 그 한국의 시네필들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슷한가 봐요. 네,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중국 홍콩인가 어딘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국제영화제를 다녀오셨는데 극장 거리가 진짜 멀대요. 당황했대. 엄청 당황했대. 전철 타고 한참을 가더래. 그건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사실 부천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사실 그거잖아요. 영화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진 게 좀 원래 부산도 남포동 있을 때 너무 멀었죠. 해운대랑 한 시간이에요 남포동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영화제 페스티벌이라는 느낌을 좀 덜 들게 하는 그런 거라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데 차원이 다른가 봐요 한국이랑은. 그 중국 중국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되게 좀 재미있게 들었었는데 네. 아무튼 해외 영화제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9월에 보신 거 있으세요? 개봉작 영화? 서치를 봤죠. 서치를 봤죠. 서치는 네. 저희 저번 달에 제가 녹음 직후에 봐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저희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엄청 좋았죠 서치. 서치 좋았어요. 서치 훌륭한 영화입니다. 네. 저는 연휴 동안에 그 패딩턴 2를 봤어요. 패딩턴 어떠셨어요? 패딩턴 재밌잖아요. 그죠? 그냥 아 정말 착한 영화구나. 근데 저는 막 엄청 좋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 뭔지 알겠어. 요즘 정말 보기 드물게 그렇죠. 선함을 정말, 믿는 영화라니까. 맞아. 성선설이 아니지 검선설인가? 도군이 그걸 보셔야 돼요. 마이 리틀 자이언트? 스필버그가 그런 쪽에 정말 아 이분도 스필버그도요. 아니까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정말 선함을 비웃는 시대잖아요. 선하다는 것을 바보 취급하고 영화마저도 다 그러는 분위기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시대가 뭐 그런 시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패딩턴 2 넷플릭스에 있나요? 아니요 이번에 그 카카오였나? 네이버에서 네이버 플레이인가? 엔스토어. 거기서 이제 한정 기간 무료로 이렇게 선물 받아서. 저는 넷플릭스를 좀 많이 봤는데 요즘에 네. 항상 그렇지만 뭘 새삼스럽게 많이 보고 자시고 할 건 없지. 네네네. 그 미스터 킴. 아 김신혜 편이죠? 김신혜 편이죠. 예. 그거 네. 요즘 보고 있는데 그거 여러모로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근데 좀 그래요. 좀 재밌긴 한데 뭔가 미묘하다 하더라고요. 네, 미묘하게 그 지점들이? 보고 있으면 한국 되게 비하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약간 비하가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쟤네 왜 저래?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제 하이퍼 리얼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듣기로는 저 뭐 그렇게 썩 볼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 이제 다양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나오면은 어떤 의미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 네. 애초에 아시안 중에서 이제 한국인 가족을 다룬 것들 중에서 어떤 그런 편견들을 잔뜩 모아놓은 하이퍼 리얼리즘이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더 강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나 봐요. 뭐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챙겨볼 정도 그런 재미는 없고요. 약간 원데이 앳 어 타임 그 맞나? 네, 그런 정도의 급은 아니고 재미있어요.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희화화시키고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 이건 좀 다 같이 보고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고 한 회 정도 보면 대충 가닥이 잡히는 건 것 같아요. 그것도 네네네. 네. 저는 엊그제 매니악 1화를 처음 봤어요. 저도 매니악 보고 있어요. 1화 봤는데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매니아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네, 평이 궁금해요.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3회 정도인가 보고 있는데 주변에 본 사람 별로 없었는데 맞아 매니아. 얘기가 되게 안 나와서 얘기가 전혀 없어. 깜짝 놀랐어. 캐리 후쿠나가 저는 트루 디텍티브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별 감흥이 없었어. 너무 뭐 개명작이다 하도 이래가지고 되게 기대에 차서 봤는데 저도 그냥 되게 심심해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봤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랬는데 이제 엠마 스톤이나 존 하일이 책임 프로듀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하우스 오브 카드의 로빈 라이트처럼 그래가지고 정말 신나게 찍었구나라는 느낌은 있어요. 넷플릭스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뭔가 좀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까 이런 눈치를 좀 덜 보고 만드는 느낌들이 맞아. 있어서 야호 일단 만들고 망하면은 뭐 몰라 넷플릭스가 괜찮다 했어. 근데 넷플릭스가 좀 궁금한 게 주기적으로 네. 내리죠. 오리지널 컨텐츠는 잘 안 거의 안 내리고 오리지널은 잘 안 내리고 오리지널은 시즌 캔슬을 시켜버리고 그 내리는 거는 이제 따온 것들 뭐 영화가 좀 많이 없어진 게 많아서 그게 이제 일정 기간 계약이 걸려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올라오거나 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디즈니 종류들이 싹 내려갔어요. 이제 디즈니 쪽에서 자체적으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쵸. 런칭할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DC 타이탄이 런칭했죠. 아, 네. 아니 그렇죠. 네. DC 타이탄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게 뭐죠? 그 저는 잘 모르는데 로빈, 그러니까 배트맨과 로빈의 그 로빈과 이제 그 나머지 인물들을 데리고 또 미드가 나왔어요. 타이탄즈. 네, 타이탄즈가 나와가지고. 안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전혀 안 궁금해요. 전혀 1도 안 궁금한. 그리고 DC 코믹스를 꾸준히 파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일인가 봐요. 팬덤이 꽤 있어요. 근데. 네, 팬덤이 있는 쪽에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니까. 않아서, 예. 근데 이제 뭐 고담 보고 이렇게 쭉 타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나 봐요. 되게 좋대요, 그 DC 쪽 드라마들이. 뭐 에로우라거나 네. 이런 게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꾸준히 고담은 보시라고 추천드리는데 아 그리고 소마이 신지 영화 도군 봤어요. 아, 드디어 태풍 클럽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이건 좀 길게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쵸? 다음 기회에 극장에서 그냥 그 정도 9월 달에는 전 거의 소마이 신지 영화 보러 다닌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보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겹쳐서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한 영화랑은 좀 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따로 얘기 좀 했었는데 네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춘 일본 청춘 영화의 약간 원형 같은 느낌일 거라고 저는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물론 그 담고 있는 폭발적인 정서는 있지만 그 방향성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에이. 그러니까 물론 되게 엄청난 영화긴 했는데 요거는 뭐 기회가 있다면 좀 풀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뭐 80년대 일본 영화 얘기할 네네네. 일이 있으면 언젠간. 그때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10월호 예. 시작을 네. 본편 네 저희 10월에 선정작 무엇이죠? 가족영화 유전입니다. 가족영화의 탑이죠 이거는 진짜. 이거 추석 때 봤어야 돼요 사람들이. 네. 다들 저희가 공포영화 겸사겸사 하면서 이제 유전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공포영화 하나를 좀 짧게 네.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족영화 유전 특집도 기대해 주세요.